화분을 팔아 볼 때면 당신과 내가 만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려요. 세상은 파도와 같이 숱한 시련 주고 있지만 영원히 영원히 나는 변치 않을 거예요. 영원히 영원히 나는 변치 않을 거야.